서방님 서방님 나의 서방님 꽃길만 걸으세요 개나리 빈 봄에도 호랑이 빈 여름도 꽃길만 걸으세요 잃어버릴까 헤매어울까 걱정이라 하지 마세요 서방님 서방님 나의 서방님 꽃길만 걸으세요 대구과 피는 가을도 눈꽃이 피는 여름도 꽃길만 걸으세요 잃어버릴까 마세요. 내가 당신 아껴줄게요 꽃길만 걸으세요 서방님 나의 서방님